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농장과 강원도 원산시 령천협동농장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에 종종이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함경남도의 신흥지구 혁명전적지 백역산 미령과 장골회의를 지도하신 곳에 위대한 장군님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광명성 제염소에 종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